딴따라리라라라라란. 한동안 먹구름에 휩싸였던 이진수 씨는 36, 24, 36 헥토파스칼짜리 A급 미녀 강연희 씨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당분간 화창한 날들을 보내겠습니다. 이상 지하철 유심센터의 강연희였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말인데 진수야, 일기예보라는 거 내일을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신나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비상캐스터 이지수입니다. 그럼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계속 내리는 비로 주말 나들이 계획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구름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희입니다. 네, 일요일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늘 그렇듯이 영화 속의 음악 그리고 대사가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은 빗소리와 함께 했죠? 네, 첫 곡, 지금 들리는 이 곡은 바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입니다. 영화 Over the Rainbow 중에서 기상캐스터로 출연한 이정재가 진 켈리를 흉내내면서 아주 특별한 일기예보를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 장면, 이 노래에 맞춰서 비오는 거리에서 탭댄스를 추었던 장면 기억을 하시나요? 오늘 뮤직박스 5930에서는요, 봄을 재촉하는 비와 그 풍경들, 그리고 빗방울처럼 맑고 고운 영화음악들을 가득 모아봤는데요. 빗속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배우 하면은 그래요,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이정재가 흉내내던 바로 사랑은 비를 타고의 그 짐 켈리가 가장 유명하죠. 정말 영화 사상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로맨틱한 명장면인데, 이 장면은 그래서 아주 많은 영화 속에서 그 뒤에도 패러디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첫 곡으로 들은 이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이 장면이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또 한 편이 또 있어요. 남자는 괴로워. 자, 그러면 우리 원전 사랑의 비를 타고 중에서 진 켈리가 직접 부르는 Singing in the Rain 들어보고요. 이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또 패러디한 남자는 괴로워에서 주인공 안성기가 빗속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그 특별한 장면 함께 들어보죠. 참 안성기가 영화 속에서 부르는 곡은요, 아빠의 청춘입니다. 빗소리 귀속에 담으세요.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Good night, Kathy. See you tomorrow. Good night, Don. Take care of that throat. You're a big singing star now, remember? This California dew was just a little heavier than usual tonight. Really? From where I stand, the sun is shining all over the place. I'm singing in the rain,

라고 오늘 뮤직박스 5930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 비가 내리는 풍경들. 일단 두 곡 들어봤어요. 진 켈리가 부른 Singing in the Rain. 이 곡은 예전에 청취자 이건상 씨가 신청하신 곡이고요. 조금 전에 남자는 괴로워에서 안성기가 부르는 아빠의 청춘도 들어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영화 속의 비장면들. 뭐 한두 편이겠습니까만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클래식 정말 비장면 인상적이었죠. 외투를 우산 삼아서 빗속을 달리던 송예진과 조인성의 모습. 참 그 장면은 꼭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곡의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청취자 오원철 씨, 오진환 씨, 황진옥 씨, 안인순 씨, 이웅희 씨 신청곡인데 조금 이따 들어보죠. 이어서 마지막 황제 중에서도 영화 속에 비가 내리는 풍경이 있는데 황제 푸이의 부인이 이혼을 선언한 다음에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나가죠. 그때 흐르던 곡이 바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화 음악 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I wanna divorce예요. 부제가. 자,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천밀밀에서 골랐어요. 여기서도 비오는 장면 인상 깊죠. 소군과 이호가 설날 대목을 맞아서 등록은 테이프가 사진을 파는 장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장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죠. 그 황망한 풍경 속으로 등요군의 노래가 흐르는데 제목 역시 라이더 샤오의 눈물의 가랑비였습니다. 자, 이 세 곡 이어서 들어보죠. 클래식, 마지막 황제, 그리고 천밀밀 속에 비오는 풍경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천만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一起离开。 빗소리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죠. 영화 클래식 중에서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마지막 황제 중에서 루이지 사카모토의 Rain, 그리고 천밀밀 중에서 등려군이 부른 Laida Shall We, 눈물의 가람비 들어봤습니다. 오늘 뮤직박스 5930 영화 속에 비 내리는 풍경들 모아봤는데요. 봄은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금세 정말 막 다름질 쳐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적이었던 영화 속의 비장면들 또 골라봤는데,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마지막 장면, 빗속에서 고양이를 찾아 헤매던 홀리, 그녀가 결국 극적으로 고양이를 찾게 되죠. 그리고 또 폴과 입맞춤을 하면서 영화는 아주 로맨틱하게 막을 내리는데,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 흐르던 헬렌 앤서니 코러스의 Moon River 들어보겠습니다. 백민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LA 스토리를 보면요, 주인공인 해리스 스티브 마틴이 사랑하는 여인 사라가 영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주문을 겁니다. 만약 내게 힘이 있다면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불게 해서 당신의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마술처럼 그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둘의 사랑도 역시 맺어지죠. 바로 그 마법의 순간에 흐르던 애니아의 노래 On Your Shore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번지점프를 한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비 내리는 어느 날 인우의 우산 속으로 느닷없이 테이가 들어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저 버스 정류장까지만 씌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 번지점프를 하다, 바로 그 영화에서 박호준의 영화음악 비오는 날 그리고 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세 곡이요.

책 FM 영화음악. 네, 오늘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영화 속에 비 내리는 풍경들을 모아보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 영화 속에서는 우산이 등장을 하고요. 우산이 등장하면 거기에 사랑이 또 싹 트이죠. 자, 이번에는 우산이 돋보였던 영화들을 들려드릴게요. 그 장면 그리고 음악. 쉘브르의 우산. 프랑스의 항구 도시 쉘브르를 배경으로 해서 주누비에브와 기이의 아주 가슴 아픈 사랑을 담은 헐리우드 뮤지컬과는 다른 독특한 프랑스 뮤지컬이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말 고색의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비 내리는 풍경을 아름답게 채워주는데요. 그 가운데 쉘브르의 우산 중에서 주누비에브와 기이의 이중창 드방 르 게라쉬 사고 앞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4월 이야기에서의 그 빨간 우산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우산이 등장하죠. 선배가 빌려준 빨간 우산을 들고 우측기는 빗 속에서 이런 나레이션을 건넵니다. 내가 대학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다. 굳이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것을 사랑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장면에 흐르던 그룹 클래식의 영화음악 April Front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의 토토로 이 귀여운 애니메이션에서 비가 아주 쏟아지던 날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두 꼬마 소녀들 메이와 세츠키가 거기서 토토로와 만나죠. 비를 맞는 토토로에게 아유 착하게 우산을 빌려주니까 그 담례로 토토로는 도토리 씨앗을 건넵니다. 거기서 빗방울이 정말 무슨 별처럼 보석처럼 떨어지던 장면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우산이 돋보였던 영화들 중에서 새 영화 골라서 음악까지 함께 들어봅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네, 새 영화 속에서의 장면들 그리고 음악 들어봤는데 쉐브로의 오선 중에서는 Devant le garage, 차고 앞에서 그리고 4월 이야기 중에서는 예전에 이세영 씨가 봄날의 풋풋함과 설레임이 참 아름다웠던 4월 이야기에서 한 곡 들려주십시오. 비가 막 쏟아지던 그 기적의 순간에 흐르던 음악이요. 그 음악, April Font, 클래식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토토로 중에서는 조희사이 씨의 바람이 지나가는 길까지 세 곡 들어봤고요. 오늘 FM 영화 음악 뮤직박스 5930은 영화 속에 비 내리는 풍경들을 모아보고 있는데요. 어느 멋진 날도 참 꾸준히 비가 내리는 그런 영화죠. 두 남녀가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그 단 하루 동안의 풍경이 아주 로맨틱하게 담겨져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힘겨웠던 하루가 저물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 비가 그치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미셸 파이퍼의 비가 그쳤네요 라는 대사입니다. 자, 바로 그 영화 어느 멋진 날 중에서 나탈리 멀천트의 같은 제목의 곡 One Fine Day 들어보겠고요. 우리나라 영화 왕이야 준아 보면요. 비가 내리는 날에 모자를 잃어버린 준아와 그 모자를 찾아준 왕이가 운명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속에도 비는 아주 쉴 새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참 맑고 깨끗한 느낌의 비가 이 영화 속에서는 계속 내리죠. 그 느낌을 담은 김홍집의 영화음악 빗속의 준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에서 조성호의 영화음악 레인송까지 세 곡 이어듣죠.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One fine day you'll look at me and then you'll know our love was meant to b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for your girl. The arms I long for will open wide, and you'll be proud to have me right by your sid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for your girl. Ooh, now I know who only wants to run around. I keep waiting, and someday, darling, you'll come to me when you wanna settle down. One fine day we'll meet once more, and then you'll want the love you threw away before.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and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and one fine day you're gonna want me. Thank you. 네, FM 영화음악 뮤직박스 5930 영화 속에 비가 내리는 풍경 그리고 그때 깔렸던 음악들을 오늘 모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귀 속에 지금 봄이 막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곰돌이프 애니메이션 중에서 정말 귀여운 노래입니다. The rain, rain, rain came down, down, down. 이 곡 들으면 정말 비가 막 내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늘 속에서. 자, 이 곡과 함께 오늘 FM 영화 음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rain, rain, rain came down, down, down in rushing, rising rivulets till the river cracked out of its bed, crept right into piglets. Poor piglet, he was frightened with dino-rhino fright, and so in desperation a message he did write. Help! Piglet, me! Placed it in a bottle and it floated out of sight. And the rain, rain, rain came down, down, down, so Piglet started caving.